부처 하남 하사 창동 절터 출토 고려 10세기 보물 332호 경기도 하남시 하사 창동 절터에 있던 철불로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철불이다. 머리 중앙에는 계주가 표현되어 있으며 어깨가 매우 넓다. 오른쪽 어깨가 드러난 편단 우견이고 오른손은 땅을 짚을 듯이 무릎 위에 올려놓았으며 무릎 앞에는 부채꼴 주름이 펼쳐져 있다. 석굴암의 본전불과 닮은 이러한 불상의 자세와 형태를 통해서 철불의 제작 연대는 10세기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로 추정된다. 불상의 표면에는 철불을 주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외형틀 분할선이 남아있으며 무릎에는 오칠의 흔적이 남아있다. 거친 표면을 두터운 오칠로 매끄럽게 마무리하고 금박을 입혔던 것으로 추정된다.